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자성남이 1월 27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이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는 공화국 여성국민들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집단 유인 납치 만행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 행위는 응당 국제적 규탄을 받아야 할 현대판 인권유린 행위이지만 지금까지도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비열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남조선 당국은 국정원 깡패들을 동원하여 2016년 4월 초 중국 절강성에서 백주의 조선 여성 국민들을 유괴 납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 가는 천인공노할 테러 행위를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납치된 조선 여성 국민들의 시급한 송환을 요구해서 2016년 5월 17일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와 2016년 4월 22일과 11월 30일 제네바 주재 조선상임대표부 각서들에 첨부되어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전달된 사랑하는 딸들이 한시바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절절히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편지들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2017년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유엔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회답조차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과 유엔 인권기구들은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남조선 당국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며 사랑하는 딸들을 부모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때에 대한 피해자 가족들의 절절한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회에 2011년 9월 남조선 당국에 의하여 남조선에 끌려간 조선공민 김연희가 모략과 속임수에 걸려든 자신을 한탄하면서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남조선과 세계 언론에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당장 해당한 송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유인 납치 행위는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아 흩어진 가족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반인륜 범죄로서 유엔과 유엔 인권기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다는 유엔 입장의 진위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유인 납치한 우리 국민들을 송환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유엔이 취하는 조치들을 주시할 것이라고 하면서 편지는 이 문제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